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사랑해 워아이니 일리베딜. 오늘의 날씨 최종 가을 날씨. 까! 제 날저기를 대체 얼마만에 펼치신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적어뒀는데 읽은 흔적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흑흑. 아, 추석 연휴라서 못 찾아오신 거라고요? 맞다 맞다, 괜히 우울했네요. 오랜만에 우리에게 찾아온 긴 휴식 시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학교 다니느라 부족했던 잠을 가득 채우셨다고요? 자취하느라 마른 밥에 마른 반찬만 먹다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으니 너무 행복하셨다고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사소한 행복을 떠올려보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용돈을 받는 법 얘기했었는데 미리 연기 준비해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농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일상에 제 날저기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산뜻한 아침을 만들어드릴게요. 로이 김의 힐링이 필요해.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잊어버렸어. It's too late. 되돌리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너. 그대를 뺏기마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널 담았던 공간 힐링이 필요해. 오, 난 네가 필요해. 그대를 빼앗기만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날저기를 쓰는 지금, 사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린데요. 그런데도 가을은 한국보다 먼저 와 있는 듯해요. 한낮인데도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인 예원에 다녀왔는데요. 여긴 명나라 때 지은 정원이에요. 여기서 겪은 귀여운 일화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요. 길이 좁아서 다른 관광객들과 가깝게 걸어야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Gracias. 스페인어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제 뒤에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놀러온 중국인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줄지어 길을 걷다가 앞에 있던 이탈리아 청년들이 제 뒤에 있는 여성분들을 보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니먼 량거 페이창 피아오량. 중국어를 잘 못하는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멘트였죠. 너희들 정말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스윗하죠? 라우피의 발렌타인. I've rejected affection for years and years. Now I have it and damn it, it's kind of weird. He tells me I'm pretty, don't know how to respond. I tell him that he's pretty too. Can I say that? Don't have a clue. With every passing moment, I surprise myself. I'm scared of flies, I'm scared of guys. Someone please help. Cause I think I've fallen in love this time. I blinked and suddenly I had a caught in a romance with him somehow. I still feel a shock through every bone when I hear an I love you, cause now I've got someone to lose. The first one to ever like me back. I'm seconds away from a heart attack. How the hell did I fall in love this time? And honestly, I can't believe I... 그쵸.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방금 미소 지으셨죠? 스페인 청년의 한마디에 주변이 훈훈해지는 걸 보고 이번에 느꼈어요. 뜬금없고 귀여운 고백은 이 각박한 세상을 말랑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참에 외국어로 칭찬하는 문장 몇 개를 익히려고요. 전 독일과 스페인, 이 두 나라는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각 아름답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봤어요. 스페인어로는 보니또, 눈앞에 있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독일어로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가볼까요? Du bist schon wie eine Elfe. 당신이 요정만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아름답다는 고백은 지구촌 공통으로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참에 기억해두는 걸로 해요. 아름다우세요. 보니또, 두비스트 션. 크리스티 미셸의 Like a Dream. 좋은 것만 보면 무엇은 네 생각이 나고 어여쁜 경치 앞에서도 네 얼굴이 떠올라 어떻게든 너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번번이 그럴 수는 없어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다가 절벽이 되고 산이 되고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꽃나무 이것이 요즘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였습니다. 너무 귀엽고 몽글한 사랑 고백이네요.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랑을 고백하고 싶나요? 저는 이 시 속 화자처럼 좋은 것을 보면 누군가 떠오를 때 이게 사랑이구나 싶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아낀다고 말해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번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고백해보는 거 어떨까요? 날씨는 쌀쌀해도 마음은 따뜻해질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나는 아침 되시길 바라면서 날저기 이만 덮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4일, 하지민 쌤. UBS